27일 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공중 비적들이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레드 플래그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고 우리에 대한 선제 공격 훈련에 관군했습니다. 한편 미제 침략군은 유사시 우리에 대한 정밀 타격 작전에 이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들을 전라북도 군산 미 공군 기지에 배치했다 합니다.